시간이 얼마 없어. 그이가 돌아오기 전에 프로그램을 바꿔야 해. 아무리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라지만 에드워드를 파괴병기로 만들 계획을 세워둘 거라고. 내 잘못이야. 어떻게든 막았어야 했어. 제발. 권한이 없습니다. 시스템 접근이 제한됩니다. 에드워드 그레노어가 입력될 경우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 후 세팅된 프로그램이 작동하지 않게 우회시킨다. 변경할 이름을 지정해 주십시오. 변경할 이름 ADD 에드. 됐어. 설정되었습니다. 에드워드가 입력되지 않는다면 파괴 변기와 프로그램도 작동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이것만으론 안전하지 않아. 어쩌지? 아, 맞아. 그이가 고대 낫소들을 연구해 만든 시간이동 프로그램이 있을 거야. 그걸 사용해서 에드워드를 미래로 이동시켜야겠어. 추가 명령어 입력. 해당 사용자가 외부로 이동 요청 시 300년 후 미래로 이동한다. 기준이 되는 현재에 대한 좌표를 입력해 주십시오. 현재의 좌표. 그래, 전에 좌표를 기록했던 데이터가 있어. 그걸 이용하면 현재의 시공간 좌표를 저장했습니다. 이걸로 괜찮을 거야. 아니, 그래야만 해. 꼭. 어머니. 에너지 부족. 마지막 시공간 이동 에너지를 제외한 모든 에너지가 소진되었습니다. 안전을 위해 복귀가 시급합니다. 뭐? 좌표를 계산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계산 완료. 요적으로 복귀합니다. 안 돼. 이 메모리들을 가져가야 하는데. 동일 좌표로 이동 완료. 복귀에 성공했습니다. 유적으로 돌아와 버렸어. 다시 그곳으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뭐지? 책장이 거의 다 무너졌잖아. 누가 침입하기라도 했던 건가? 이봐, 이건 왜 이렇게 된 거지? 시공간 이동을 위해서는 유적의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과도한 에너지 소모로 형태 유지가 불가능해 파손된 괴물들이 감지됩니다. 남은 에너지로 마지막 시공간 이동이 가능합니다. 시도하시겠습니까? 뭐? 그럼 그때 서재 꼭대기에서 나온 빛이 유적의 에너지였다는 거야? 그렇군. 이 서재는 거대한 에너지 덩어리야. 고대 나소드의 지식이 담긴 그것을 아버지가 발견하고 연구해온 거다. 그리고 어머니는 아버지의 계획을 알아채고 프로그램을 조작해서 날 안전한 시간대로 이동시켰어. 내가 아버지의 손으로 파괴 병기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너희 다이너모, 남은 에너지로 어느 정도의 과거까지 갈 수 있지? 현재로부터 약 1년가량 이동 가능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턱없이 모자라. 300년이 넘는 시공간 이동을 가능하게 할 에너지를 구해야 해. 시공간 이동 장치도 외부에서 내가 만드는 수밖에 없겠고. 그 전에 서재에 남아있는 데이터를 전부 읽어둬야겠어. 에너지가 소멸되면 모두 사라질 테니까. 그리고 나서 어머니가 남기신 좌표로 돌아간다. 빼앗긴 과거를 되찾기 위해 그날의 악몽으로부터 어머니를 구해내겠어. 어이, 그럼 일단 이 서재 말인데. 다이너모?